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텅잃어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순서로 동해본쪽 소해본쪽 빨지산 시기로다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윤두흑은 작사, 안정호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97, 2008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는 이 나라 방방곡곡을 주름잡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자신들의 마음을 온조보며 북받치는 기억정을 토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이 생동한 흉상적 시어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철주야로 이어진 류차 행군과 높은 영 험한 산발, 흙먼지와 오름길로 이어진 야전차 행군으로 북변의 광장길과 서해의 농촌길, 험준한 전선길을 헤쳐가신 우리 장군님의 초강도 강행군. 가사에 담겨진 이러한 사상주제적 내용은 신심과 낭만, 희열과 격정으로 충만된 특색있는 선율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도대조에서 전개되는 선율은 옥타브의 높은 음구에서 시작됨으로써 처음부터 종소적 앙량감을 한껏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애국 충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사를 후손 만대의 길이 전하며 위인 성가로 높이 올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너의 뿌리가 되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종성환 작사, 우종희 작곡인 가요 뿌리가 되자는 주체 100일 2012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노래는 누구나 진심으로 애곡을 하려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묵묵히 바치는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깊은 뜻을 새겨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대지의 나무가 옥센 뿌리가 있어 푸르러 솔레이며 꽃 피고 열매를 맺듯이 이 땅에 사는 천만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내 나라를 떠받드는 뿌리가 될 때 저국은 온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리라는 시용상을 통하여 저국의 부강 번영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직 묵묵히 저국을 위해 한생을 바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사 2절에서는 한 그루의 나무도 옥센 뿌리가 있으면 찬바람 눈소리에 잎새는 떨어져도 겨울을 이겨내고 새싹을 틔우듯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내 나라를 떠받들면 저국은 부흥강국 위영떨칠이라는 시용상을 통하여 오늘은 비록 어려움을 겪지만 인민의 행복이 꽃피날 내일을 굳게 믿고 그날을 앞당겨 모두가 혼신의 피와 땀을 바쳐갈 때 저국은 시련의 고비를 이겨내고 부흥의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 가사에서는 비록 땅에 묻혀 보이지 않아도 나무를 꿋꿋이 떠받들어 거목으로 자라오는 뿌리처럼 우리 인민 모두가 저국을 떠받들면 내 저국은 무궁토록 번영하리라는 시용상을 통하여 어제도 오늘도 그런 것처럼 저국의 부강 번영과 창창한 미래는 누가 알아주건 말건 오로지 저국의 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유명무명의 애국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굳건히 담보되고 마련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서박하면서도 졸졸함과 뜨거움이 느껴지는 선율에 의하여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대조에서 4분의 4박자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선율은 친근하고 안착된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숭고한 사상감정을 흐더운 종소적 분위기 속에 받아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조난적 국면을 맞이한 역사적인 시기에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들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며 우리 인민들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